한 테러리스트가 폭약이 든 가방을 들고 해변에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암살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마음이 바뀐 그 테러리스트, 밤바닷가 텅 빈 백사장에서 폭약을 그냥 터뜨려버립니다. 아무도 해치지도 않고 아무도 죽이지도 않은 채 높이 높이 솟아오르는 불꽃. 그 불꽃을 보면서 테러리스트는 말합니다. 불꽃을 보고 있으면 말이야, 왠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텅 빈 바닷가에서 폭약을 터뜨려서 용서의 불꽃을 피워내는 테러리스트. 마스터 키튼이라는 만화의 한 장면입니다. 살다 보면 가슴 속에 폭약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누구를 향해서 던지지 못하죠. 그저 불꽃으로 하늘로 쏘아버리고 맙니다. 오늘 밤 당신이 어디선가 쏘아올린 불꽃 보입니다. 참 아름답네요.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뭐든지 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아, 천국에는 늘 이런 음악이 들려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사라 맥락클라인이 부른 Angel, 영화 City of Angel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어요. 가슴에 폭약을 품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심지어는 나이가 들면서 사소한 거에 분노하기 시작한다고 박한서 씨도 한탄을 하셨고 여성학자 박혜란 씨도 한탄을 하셨는데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싫어지고 운전하다 보면 옆에 운전자가 싫어서 정말 폭탄을 던지고 싶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데다 던질 폭탄들, 폭약들 다 모았다가요 크게 한번 던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우리 분노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모여야 할 때, 그때 겁내지 말고 크게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용서랑 너무 다른 얘기 했나요? 아, 깊어가는 가을, 역삼동 테란로는 노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면서 강효진 씨 사연 올려주셨네요. 낙엽이 한창 절정에 이르면 하늘에서는 때맞춰서 비가 내리고, 그렇게 땅에 뿌리 내리고 서 있는 나무와 하늘과 구름과 비가 조화를 이루면서 계절의 변화를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새삼 자연의 섭리가 놀라웠습니다. 늦가을 여의도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하고 물어오셨죠? 늦가을 여의도의 모습은요,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종종 걸음치는 바바리 코트 물결, 쓸쓸한 가을의 빛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마음, 그리고 이 회색빛 섬에 뿌리 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나무들, 걸을 때마다 발끝에 바삭거리면서 뒹구는 낙엽들, 그리고 그때 저 멀리서 어렴풋이 들리는 투쟁가, 이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저기요, 김명희 씨가 낙엽에 관한 짧은 필름도 올려주셨네요. 낙엽은 삶과 죽음을 고스란히 담고이다. 울긋불긋한 단풍의 기세가 대단한들 낙엽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 삶의 넘침으로서 단풍보다는 삶의 비움으로서 낙엽이 더 근사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낙엽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지 말자. 낙엽은 밟아야 제멋이 나는 법. 시냅으로 떨어지는 저 잎들에서 겸허함이 뚝뚝. 고작 낙하법칙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애써 몸부림치면서 저항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그 모습을 일컫기 위함이다. 허된 욕망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과는 사뭇 다르다. 이 떨어짐이 몰락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낙엽을 가지고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괜히 김명희 씨의 이름도 부르고 싶지만요, 청취자분 중에서 김가을 씨라고 계셨거든요. 그분의 이름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자, 다음 곡은요, 이종찬 씨, 박성실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TV 그 드라마 그 시리즈였죠? 케빈은 12살. 애정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아, 참, 케빈은 12살 이 드라마 신청곡 보니까요, 갑자기 이번 주 일요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은요, 녹음 준비하세요. 특히 케빈은 12살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그렇게 순수함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린 시절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녹음 준비하세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추억의 안방 극장 만화 주제가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쉽게 구하기 힘들어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권영 작가와 임재현 PD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준비했거든요. 준비하시고요. 키비는 12살 중에서 우리 주제가 들어볼까요? 저 카커가 부른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들을까요? What would you do if I sang out of tune? Would you stand up and walk out on me? Lend me your ears and I'll sing you a song. I will try not to sing out of key. Yeah. Oh, baby, how do I? All I need is my brother. I say I'm gonna get high. All the time, yeah. What do you see when you turn out the light? I can't tell you, but it so feels like mine. Don't you know I'm gonna make it with my friends? I promised myself I'd get by. Said I'm gonna try it with them too. 박광수, 박진표, 박찬욱, 여균동, 임순예, 정재은. 한국을 대표하는 6명의 감독이 참여한 옴니버스 영화죠. 6개의 시선, 바로 이번 주에 개봉하는데요. 자, 6개의 시선 중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였던 그녀의 무게의 주제 음악처럼 쓰인 곡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느 분을 모셨는지도 알고 계시죠? 바로 그녀의 무게의 감독 임순예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셨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뭐 워낙 이 영화가 뭐 홍보를 할 수 있는 뭐 여건이 잘 안 돼서 네. 기회가 되면 제가 좀 힘들더라도 여러 가지 매체에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홍보의 장으로 생각을 하셨군요. 저는 아유, 그냥 임 감독님 만나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해야지 했는데 좋죠. 이 좋은 영화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6개의 시선 꼭 보시고요. 일단 그녀의 무게 참 뭐랄까 그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이게 통렬한 펀치를 코미디의 겉옷을 입고 날리셨는데 그 이 전작인 와이키키 브라더스에 비해서 굉장히 밝아요. 그렇죠. 그건 아무래도 이 옴니버스라는 특징, 영화의 특징도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어떻게?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하는, 뭐, 차별을 주제로 한 그 영화니까요. 일단 네. 관객들이 굉장히 선입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교훈적이고 계몽적이면서 무겁고 진지하고 그렇게 관변 영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 저희가 원하는 관객하고의 만남이 좀 제한될 것 같아서 일단 주제가 무거우니까 일단 가볍게 가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네. 그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미디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네. 그래서 뭐 장편 영화 아니니까 단편에서 코미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예, 예. 저기 소재는 직접 고르셨어요? 그녀의 무게? 예, 제가 여섯 분의 감독님들 중에서 제일 늦게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이미 박찬욱 감독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러면 그 좀 코미디에 가까운. 소재 중에 그 외모에 관한 부분은 조금 제가 패러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싶어서. 네. 근데 코미디를 계속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객들이 정말 박장대소라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으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거야? 하는 심정이 들 정도로 그렇게 웃고 나왔어요. 그런데 영화 말미에 카메오로 출연하셨잖아요. 그 지나가던 행인이 그러니까 영화를 찍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남자가 아니 감독이 누구예요? 저 뚱뚱한 아줌마라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거기서도 마지막으로 웃음이 나왔는데 물론 의도적으로 집어넣으신 장면이겠죠? 예, 그거는 시나리오 쓸 때부터 제가 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근데 사실 편집을 해놓고 보니까 제가 좀 드러낼까 잠시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고생이 이제 영화의 주인공인데 나중에 네.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제 부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느껴져서 네. 아 그녀의 무게에서 그 그녀가 소녀가 아니라 저처럼 돼버려서 아 이게 무게중심이 저한테 쏠리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편집하면서 좀 빼버릴까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부분이 재미다 그래서 그 흥행적인 코드를 생각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남겨뒀었는데. 솔직히 저는요, 흥행적인 코드뿐만이 아니라 그 이 작품의 주제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편견이 사회 곳곳에 정말 깊이 스며 있는지를 그 면접관에서 면접관들의 뭐 말이라든지 룸살롱 마담이 손님들의 그 외모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감독 자신도 우리가 흔히 뭐 남자 감독 뭐 좀 근사하게 뭐 선글라스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데 수더분한 임 감독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감독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의 외모에 대한 편견이 아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주제 자체가 뭐 취업을 앞둔 그 평범한 여고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 곳곳에 그 정말 이건 현실의 문제이고 뭐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를 이제 여고생에서 면접관 그다음에 저까지 이렇게 하면서 주제가 이제 외연적으로 확장이 되는 네. 그런 기능을 했죠. 예. 네. 그런데 그 이 사회에서 그 외모 차별의 피해자가 되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 저는 뭐 알게 모르게 많이 느꼈지만 뭐 많았겠죠? 네. 그 분들이 저를 많이 차별했겠지만 제가 별로 개의치 않아서. 개의치 않으셔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말하자면 이렇게 일반적인 규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닌다든지 누구를 거래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그 종사하지 않고 비교적 좀 자유로운 분야에서 일을 해서 뭐 영화 쪽이니까 그렇게 심하게 피부로 많이 느끼진 않았는데 그 제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저는 상당히 심각한 지금 상태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많이 느껴요. 네. 그 아주 정말 갈수록 외모 지상주의가 심각해진다고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데요. 저 외모 지상주의뿐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그 장면에서 그 행인이 에이 저 아줌마가 감독이라고 말도 안 돼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생각들 그러니까 여성 감독이어서 받는 어떤 선입견, 차별 그런 것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화계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독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선입견, 편입, 그 편견들이 있고 그거는 뭐 이제 감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가지고 있겠죠. 네. 뭐 교수면 교수 아니면 노동자면 노동자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선 자체가 굉장히 편협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제가 데뷔를 하던 시절이 96년도인데 지금부터 불과 7년 전인데 지금은 사실 여성 감독이 그 많이 뭐 정말 이제는 이름을 일일이 기억할 네.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네. 많이 보편화가 됐지만 제가 일할 당시에는 데뷔할 당시에는 제가 혼자였어요. 네. 저 이전에 12년 동안 여성 감독이 없었었고요. 그래서 뭐 그 영화계 초창기에는 뭐 일하는데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 힘들었다기보다 어쨌든 그런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코드였는데 지금은 또 많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요, 여성 감독이라면 그 앞에 꼭 붙는 수식어 있잖아요. 섬세한 연출력, 막, 그 각자 개성이 다 다른데 그들을 이렇게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그냥 하나로만 설명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참 저는 늘 불편했었어요. 그렇죠. 섬세하기로 치면 사실 뭐 허진호 감독님이나 그렇죠. 그분이 저보다 더 섬세하신 감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제가 또 남자 감독보다 더 이렇게 그 터프한 감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아쉬운 부분인데 초창기에 겪을 수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많아지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겠죠. 네. 이 영화 여섯 개의 시선이요. 여섯 분의 감독님들의 아주 다양한 인권에 대한 시선들이 담겨져 있는데 임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영화를 제일 좋아하세요? 이 여섯 개의 시선 중에서 어떤 에피소드를? 저는 그 일단 박찬욱 감독님 영화가 참 많이 네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 예 많이 네. 마음에 남고요. 그리고 저는 여균동 감독님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여균동 감독님의 그 세상 밖으로에서 연출부로 시작을 하셨죠. 그렇죠. 영화일을. 네. 네. 이번에 사실 제가 그 인권이 제안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좀 바쁜 시기여서 첫 번째는 제안을 거부했었고요. 네. 두 번째 다시 여균동 감독님이 직접 하셔서 강제로 이렇게 권하셔서 또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관계 때문에 그렇군요. 아, 여균동 감독께도 새삼 지금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임 감독님의 그 그녀의 무게를 여기서 볼 수 있겠었습니까? 이 주인공이 그 이름이 선경이잖아요. 감독님과 참 닮았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뭐 저랑 둘이 이렇게 영화제 때 다니면 뭐 가족이냐 인척 관계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 저는 사실 뭐 그 친구가 굉장히 이뻐 보여요. 귀엽고. 예,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그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그 친구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요, 그 친구가 정말 예쁜 게 상당히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도 그 사실 뭐 스타가 주인공인 영화들은 뭐 스타의 이미지 때문에 영화가 많이 이렇게 좌우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아마추어 배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친구가 나왔는데 그 친구의 몸에서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건강한 느낌이 이 영화에 더한 힘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캐스팅하셨어요? 사실 그 친구의 이미지가 사실은 20년 전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반적인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 그것이 별로 흠이 되지 않는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런 친구로 보기가 힘들죠. 굉장히 뭐 마르고 네. 그 날씬하고 그런 친구들만 많아서 그 친구는 지금 안양예고에서 연기를 전공하는 친구인데요. 2년 전에 그 내 살이 아름다워라는 또 역시 그 다이어트가 주제가 된 그 청소년 영화가 있었어요. 네. 디지털 영화인데 그 친구의 제일 친한 친구가 이 친구를 그 주인공으로 삼아서 찍었던 단편 영화인데 제가 그거를 보고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배우 캐스팅이 늘 특이하세요. 그러니까 영화마다 뭐 새 친구도 그렇고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그렇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 뭐 아마추어 배우들 그들을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데 캐스팅에 뭐 나름대로의 뭐 어떤 철학, 뭐 기준이 있으세요? 사실 영화에 있어서 그 캐스팅이 절반의 어떤 그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알려진 그런 것보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에 얼만큼 가까운가를 저는 좀 많이 보는데요. 그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더 알려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뭐 예쁘거나 그런 친구를 쓸 수도 있는데 정말 평범하고 가장 평범하고 또 어느 정도 그 몸무게도 좀 나가고 이런 느낌이 좀 그 영화에서 살아줘야 여기서 네.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들이 좀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캐스팅을 할 때 그 제가 그 안에서 표현한 인물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혹시 지명도가 좀 떨어지거나 그 연기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그 느낌이 네. 가장 근접한 사람을 좀 많이 캐스팅하는 편입니다. 예. 자, 이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꿈과 사랑을 잃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반무대 3류 밴드들의 이야기에 정말 걸맞는 그 제가 연극 무대에서 그 캐스팅했다고 들었는데 뭐 이열 씨도 그렇고 또 박혜일 씨도 그렇고 박혜일 씨는 지금은 이제 정말 주목받는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가는 젊은 배우가 됐지만 그 감독님의 그 캐스팅하는 솜씨를 저는 늘 이렇게 감탄하게 돼요. 그 얼굴들에요. 진짜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모습들이. 자,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말을 끝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넘어가려고요. 박혜일 씨가 부르는 곡 세상 만사. 원래 송골매의 원곡이죠. 이 곡 듣고 이야기하죠. 가도 안 돼. 오늘 스냅필 인터뷰 6개의 시선의 첫 번째 에피소드 그녀의 무게를 만드신 임순예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 중에서 박해일이 직접 부른 세상만사 들어봤습니다. 저기요. 저 와이키키 브라더스 볼 때 임 감독님과 술 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술 잘하세요?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저는요 이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요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런 거 말고요 뭐 삼류 인생들 그들의 삶의 이면 뭐 고통을 뭐 감내하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이야기 말고요 그 주인공이요 어쩌면 그렇게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반항하지 않잖아요.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속으로 꾹꾹 눌러서 참고 사귀고 막 이런 주인공의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았거든요. 좀 꾸질꾸질하면서도 그래도 버리지 못하는 그 고집이 있는 주인공들. 그래서 임 감독님이 가진 그 무엇이 이런 인물들을 창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들만 보면 다 그렇잖아요. 새 친구도 그렇고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그렇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밑바닥 인생, 삼류 인생. 아, 감독님의 어떤 부분이 그들을 만들어냈나요? 글쎄요. 뭐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어렸을 때 그 인천에 굉장히 변두리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그냥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고 뭐 아버님이 약주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거의 매일 이렇게 그 힘든 그 세월을 많이 보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집 동네 주변 분들이 이제 그 뭐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돈 벌러 인천에 온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매일같이 동네에서 막 그 싸움도 많았고 뭐 그런 그 밑바닥 삶들이 많이 펼쳐졌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익숙하게 보고 자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할 저도 모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사회 활동을 하거나 이제 커서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더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좀 성공한 사람들도 네. 많이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가진 생각은 사실은 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밀착돼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네. 오히려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삶으로부터 더 많이 괴리돼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조금 그 아웃사이더의 삶을 사는 분들한테 더 많은 매력을 좀 느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에서 좀 즐겨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별로 인공미 없고 또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그런 영화들을 주로 해오셨는데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런 거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는 거 사실 싫어하잖아요. 뭐랄까 막 그냥 위로해주는 영화 좀 환상을 쫓아주는 영화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서 관객보다 현실을 택한 감독 돈이 안 되는 감독 이런 글을 봤어요. 그런 감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예, 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가 가진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거기서부터 뭐 어떤 성찰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감독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정말 삶을 감추고 어떤 환타지를 제공하는 그런 감독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영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영화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을 때 그 영화가 주는 어떤 환타지나 위로, 재미 이런 쪽보다는 영화가 주는 어떤 그 뭐 사유에 대한 단초나 어떤 영화를 보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감동을 받아서 또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 때문에 영화를 시작한 거라서 그런 쪽에 관심이 많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여주는 세계,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세계는 대다수의 관객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네.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힘들고 꿀꿀한데, 영화까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서 자체가, 대중의 어떤 정서, 대중이 원하는, 영화로부터 원하는 정서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첫머리에 그 코미디 영화를 앞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관객과의 소통이라는 게 관객이 정확히 웃을 지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웃겨주고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그녀의 무게 여섯 개의 시선 중에서 그녀의 무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고 관객들도 많이 웃었거든요. 그러면 뭐 관객보다 현실을 택한 감독 이런 별칭을 들으면 마치 관객은 버리고 그런 것 같고 관객과 소통하는 여지가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그녀의 무게를 보면서 야 관객과의 그 소통의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시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별칭에 대해서 조금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관객과의 소통이란 문제도 많이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예, 많이 고민을 하죠. 어차피 영화라는 게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하고 어떤 의미로든지 좀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넓히기 위한 고민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관객의 입장이 돼서 새 친구나 와이키키를 나중에 볼 때, 아, 영화가 참,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네. 참, 사람을 이렇게 갑갑하게 찍어 누르는 그런 아주 답답함과 어떤 경직된 어떤 그 강요 같은 것들이 분명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런 부분들은 그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어떤 그 근본적인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 이런 부분 이런 무게들은 많이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제가 관심이 있어하는 그 분야는 어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마이너리티의 그 세계 그 정서는 그대로 가되 네.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훨씬 가볍고. 네.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 어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영화는 적어도 새 친구나 와이키키보다는 재밌을 겁니다. 저 와이키키보다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러면 저 섭하죠. 근데 그 감독님이 코미디 영화 만드신다고 하면 또 새로운 기대가 돼요. 사실 요즘 한국 영화계를 돌아보면 코미디 영화가 넘쳐나가고 있거든요. 그 넘쳐나는 코미디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면의 복잡한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제작비가 그 규모가 커지고 이제 그걸 환수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감독이 하고 싶은 쪽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웃음도 주어야 되고 또 어떤 두 시간 동안 계속 웃길 수는 없으니까 또 어떤 눈물이나 또 그런 그 정서도 건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 지금 한국의 코미디는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조금 더 다양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소재나 스타일 면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농담 삼아 그녀의 무게가 처음 그 선보였을 때 프로듀서를 맡았던 이현승 감독이 저한테 아 이제 그 시네마 서비스에서 연락이 갈 거야. 네. 근데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고 있고요. 아니 그 영화를 봤는데도 연락을 안 했단 말이죠. 아 참 저기요 감독님은 임 감독님 같은 감독님은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자본을 구하기가 늘 이렇게 힘드시잖아요. 늘 고집스럽게 자신의 세계를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면. 그러면 영화를 마치고 나서 수준이 떨어진 돈은 얼마 정도 될까 좀 궁금해요. 아니 돈을 어느 정도 버는지 왜냐면 어떤 생활이나 어떤 환경에 있기에 또 영화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갈까 이런 궁금증이 서로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저는 들더라고요. 돈 좀 많이 버세요? 돈이 생활하기가 참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와이키키 지금 끝난 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네. 항상 그런 식이죠. 뭐 이렇게 빚을 뭐 생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빚의 네. 규모도 크진 않은데 어쨌든 수입이 없는 동안에 좀 빚을 지면서 살고 있다가 그 작품을 해서 일정 개런티를 받으면 이제 빚을 다 갖고 나면 그때부터 또 다시 빚인데 연속인 사실은 그 전문적인 직업이잖아요, 감독이.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뭐 생활까지 해결이 되면 좋은데 네. 사실 지금 제가 만드는 영화의 성격이나 뭐 규모나 이런 거가 그것까지는 아직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저는 뭐 그 경제적인 부분은 뭐 많이 그렇게 개의하고 네. 네.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노후 대책을 그 고민해야 될 지점이지만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고 네. 그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의 어떤 그 상황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그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그 중간 기간 동안은 주로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하세요? 어떤 일로? 그 사실은 근데 영화 감독이 제 2의 직업, 그 세컨 잡을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일단 생활 자체가 그 고정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부분의 감독님들이 이제 남자 감독님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네. 감독님은 부인이 생계를 해결을 하죠. 근데 그러시구나. 저는 뭐 그 지금 3년을 버티다가 네. 지난 학기부터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러시군요. 사실 제가 저희 인터뷰도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부산에서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새벽에도 올라오시고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죄송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영화 구상하시고 뭐 시나리오 쓰시고 그런 기간 외에는 여유 있는 시간에는 뭘 하세요? 저는 그 좀 자연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에도 제가 그 진돗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예. 여유 있는 시간엔 개를 데리고 산에 가서 산책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참 그 감독님이 공부하고 오신 나라의 이미지와 감독님은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죠? 영화 공부를 하셨죠? 프랑스에서 그 어떠셨어요? 그래서 유학하시는 동안 거기서 영화 만드는 풍토, 영화 보는 풍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느끼고 오셨어요? 그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한 4년 정도를 파리에 있었는데 그때 그 영화를 주로 이제 영화를 많이 봤어요. 뭐 학교는 뭐 체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시간 빼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영화 보는 일에 시간을 보냈는데 그 4년이 저에게는 한 두세 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그 좋은 영화를 많이 봄으로써 이제 저의 어떤 그 연출가적인 어떤 안목을 좀 길러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파리라는 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도시라서 제가 가진 어떤 고정된 그 시각 네. 그런 것들을 깨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예. 그 조금 더 열린 눈으로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곳이었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랬나요? 그렇죠. 거기에 파리, 프랑스의 영화 관객들은 어떤가요? 그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관객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적인 관객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영화를 만들어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예술 영화나 작가 영화들이 그 큰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 배급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서 이유를 찾으시는 분도 많은데 그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그걸 보아주는 관객이 적다라는 네. 거거든요. 예.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좋은 작가 영화 같은 경우는 관객들이 그 꼭 잊지 않고 찾아주시죠. 그래서 그 감독이 자기 세계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풍토, 가장 든든한 배경이 관객이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독이 계속 그런 세계를 견지하기가 힘든 게 이제 관객이 안 드니까 이제 또 투자하시는 분이 좀 더 재밌게 만들어봐라, 뭐 상업성 있게 그렇죠. 만들어봐라 하니까 자기 세계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예. 예. 그런 게 안타깝고요. 그 사회에 무엇이 그런 관객을 만들었을까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영화뿐만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인식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프랑스 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음악이나 연극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향유하는 게 몸에 배어 있고 그다음에 영화를 보는 그 것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이 돼 있어서 네. 제가 만약에 이제 파리에서 어떤 굉장히 작은 영화관에서 하는 뭐 누구 누구의 회거전을 한다 이런 광고를 보고 물어 찾아가면 70대, 80대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광고를 정말 젊은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들게 작게 나왔지만 그 와서 줄을 서서 영화를 보세요.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그 홈리스라고 그러죠. 집이 그쵸, 없으신 불황자들. 예, 그런 예. 분들이 이제 국어를 해서 돈이 모이면 영화를 보러 오세요. 그래요? 행여병자들 뭐 예, 이런 분들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오랫동안 목욕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풍경이 아주 그 많이 봤고요. 네. 또 사람들도 그분이 영화를 볼 권리에 대해서 좀 네. 다소 불편하지만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같이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그 가장 중요한 어떤 문화 행위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 그런 것들은 뭐 1, 20년 안에 형성된 건 아닌 것 같고요. 프랑스가 뭐 영화가 발명된 지 뭐 1895년이니까 근 100년 이상 네. 형성된 온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정말 정말 듣고 보니까 부럽네요. 아휴 참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마음이 급하네요. 어떤 계기로 영화 감독이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요. 영화는 그 좋아했었는데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막 그 홍콩 영화가 굉장히 유명할 때라서 네. 성경 영화도 많이 보고.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그 말하자면 이제 상업 영화의 관객으로서 굉장히 수동적인 관객이었고요. 네. 영화 좋아했지만 영화에 종사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나중에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우연히 불란서 문화원에서 불란서 작가 영화들을 좀 볼 기회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불란서 작가 영화들을 보면서 아 영화가 가진 그 오락과 재미의 기능이 아닌 또 다른 측면의 예술적인 기능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불란서 문화원에서 보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관객이 된 거죠. 아 나도 그러면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 마음의 스승 같은 그런 영화 감독 있으세요? 제가 영화를 처음 공부하고 시작할 때는 그 말씀드린 대로 불란서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베르트랑 따베르니에라는 네. 감독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영화를 그 좋아했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불란서 가서 더 많은 이제 작가들을 많이 보게 됐고요. 그래서 글쎄요, 내 마음의 스승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뭐 그 영화와 본인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 탈콥스키나 네. 그런 분들이 정말 뭐 모범이 되죠. 꾸준히 자신의 세계를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과 맞바꾼 거죠, 영화라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 있죠? 제가 얼핏 듣기에는 무슨 무협 영화 무림고수 뭐 이런 영화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영화 준비하고 계세요? 그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타 방송사의 그 타 다큐멘터리 중에 그 고수를 찾아다니는 두 청년의 이야기가 방송된 네.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걸 재밌게 봐서 그 지금 픽션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고수들을 찾아다니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이야기를 지금 구상 중입니다. 예, 그러면 그 영화의 외피는 무엇이 될까요? 코미디인가요? 아니면 뭐 드라마인가요? 아니면 그 코미디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 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그 이 시대에 자기의 몸을 수련을 한다는 건 거의 구도의 과정과 저는 네.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그 구도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코미디로 가게 되면 또 가벼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생각하시는 것만큼 뭐 코미디 코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는 그 그녀의 무게를 기점으로 영화의 무게가 많이 덜어졌으니까. 예, 아유, 그 반가운 소리네요. 여러 가지로 감독님이 자신의 세계를 유지하되 거기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시고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첨가가 되고 그러면 보는 사람은 굉장히 즐겁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영화는 어떤 영화인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가요, 질문? 그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는 그 재미와 감동이 공존하는 영화죠. 네.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뭐 여러 가지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감각적인 재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뭐 정서적인 혹은 사유적인 재미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관객이 다 보고 나서 그 여운이 남는 영화, 그 여운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주변을 되돌아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그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임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영화 혹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한 곡 뭐 음악을 듣고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요. 얼핏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그 지금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에밀 쿠스트리차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혹시 집시의 시간 네, 물론 있죠. 중에서 예, 네. 그 오리지널 테마를 들어보면 좋겠어요. 예, 아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여섯 개의 시선 옴니버스 영화 중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 그녀의 무게를 감독한 임순례 감독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술 한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 술 좀 하거든요.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란 브레고비츠가 음악을 맡은 영화 집시의 시간 중에서 에델레지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Já conheço que diria em segundo, na verdade.